남조선 유남 뉴스에 의하면 지난 3월 1일에 조작된 괴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조선 서해안 지역에서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습니다. 괴뢰 해군 및 공군작전사령부, 이함대사령부, 평택해안경비안전소, 경찰소, 소방소까지 투입된 이 군사연습은 11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.